Like every day and every night 왜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는지 날 망치는 My destiny 운명은 왜 장난질을 하는지 Cause baby 네가 날 볼 때마다 흔들리는 눈빛을 느껴 난 나도 너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이 훤히 비치고 있을 거야 사랑인 게 분명했지만 내겐 너뿐인 걸 잘 알지만 눈을 피해가며 흥을 돌려가면 난 아닌 척만 하고 있어 하필 너여야만 하는 건지 Heartbeat 미친 듯이 뛰는 맘이 숨이 멎을 것 같이 떨려와 가슴 터질 것처럼 널 원하지만 수도 없어 지나친 yeah.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나쳐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걱정 너와 난 그럼 안 되는 게 안 되잖아 하필 너여서 Cause baby 네가 스칠 때마다 몰아치는 떨림을 느껴 난 네가 쉬는 숨이 어떤 그 웃음이 나를 미치게 하는 거야 길어지는 시선 때마다 계속 눈을 감아 참고 있지만 아쉬움이 남아 그만 핑계 삼아 girl 모든 걸 말하고 싶어 너여야만 하는 건지 Heartbeat 미친 듯이 뛰는 맘이 숨이 멎을 것 같이 떨려와 가슴 터질 것처럼 널 원하지만 You're my destiny, you're so fancy 겉에 비치는 아름다운 Please come with me 내가 내게 하고자 했던 말이 있다면 마지막 두 마디를 들어봐 Featuring come to me 알잖아 내 모든 평화가 너 때문에 계신 걸 너란 순간부터 맘은 해실 대로 외친 걸 문장은 전부 네 얘긴 걸 나 보내 굳이 너 이제 너의 삶을 전부 뒤집으러 난 움직여 Happy 너여야만